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과 남한의 애국 청년들,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애국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이 참여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방송, 희망의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방송을 통해 무권리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독재의 하수인들에게는 양심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유북한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남북 관련 소식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처음으로 남조선신문과의 만남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김정은 후계 체제의 비상등이 켜졌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평양에서 7일 개최됩니다. 김정일 정권이 남조선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조선 외자유치 기업소인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가 9년 전 남조선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처음으로 남조선신문과의 만남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김정남이 프랑스 망명을 준비 중이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정남은 지난 4일 마카오에 있는 한 호텔에서 중앙일보 취재진과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김정남은 프랑스 망명설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김정남은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의미인가, 내가 왜 유럽으로 가는가,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버님은 건강하다고,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남은 후계자 김정은이 고영희의 아들이 아닌 김옥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고영희는 김정일의 세 번째 첩이며 현재 생존 중인 김옥은 네 번째 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김정은 후계 체제의 비상등이 켜졌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탈북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탈북자는 6일 최근 북조선 지도부가 김정일 말고 그 어느 누구도 우상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들은 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탈북자는 지난달 말 북조선 내부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조선 인터넷 언론인 뉴데일리도 이날 김정은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김정일의 후계자로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한 고위 탈북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 탈북자는 김정일이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 생각을 하다가 포기했을 것이라며 그의 주변에서 김정은 옹립 움직임을 보였던 자들은 문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에도 들리고 있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관련 첩보들은 있지만 아직 확인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김정은 측근 세력과 김정일 측근 세력 사이에서 일종의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김정일이 교통정리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조선 지도부가 후계 문제 공식 논의를 중단했다는 징후는 작년 하반기에도 감지됐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후계자 문제는 현 시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 대응하자 북조선 지도부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보존에 주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측근들과 함께 천안함 사건을 주도했다가 실패로 끝나자 추궁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평양에서 7일 개최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한 번 개최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만큼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열린 회의에서 이미 예산안을 처리하고 헌법을 개정한 점에 비춰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인사 등 다른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계자 김정은에게 공식 직함을 부여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남조선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북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6일 김정일 정권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의 천안함 격침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김정일 정권은 천안함 공격을 응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천안함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또 다른 호전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정일 정권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도 핵실험 정당화의 구실로 삼았다며 김정일 정권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남조선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최고 선진국 20개 나라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서 나날이 발전하는 남조선의 국력을 반영하듯 2010년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 외자 유치 기업소인 대풍그룹의 박철수 총재가 9년 전 남조선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조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인 박 씨는 남북 경협 사업을 하던 남조선 기업소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 2000년 남조선 기업소에 북조선 수산물 등을 납품하기로 약속했지만 돈만 챙기고 계약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2001년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한 수십만 달러를 중국으로 몰래 반출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박 씨는 2002년 부산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외화 밀반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한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가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진솔락 씨, 김은호 씨, 그리고 안윤미 씨, 장근혁 씨, 그리고 남한 청년인 오주한 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과 북의 어린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남과 북의 가장 큰 차이는 어린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북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북조선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오주환 씨는 남조선에서 살면서 예. 어린이날을 뭐 지금까지 겪어왔죠? 예, 그렇죠. 어린이날에 대해서 가장 표상에 떠오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요? 일단 학교를 하루 쉰다. 어린이들 입장에선. 예, 노는 예, 날. 예, 노는 날. 예,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부모님과 함께하는 날. 예. 요즘 뭐 부모님들 다 맞벌이 한다고 바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예, 그런 게 제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날에 대체로 뭘 하는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극장도 가서 그 말입니다. 예. 그 어린이 영화도 보고 부모님과. 예. 저 때는 그랬습니다. 저 때는 그런데 가장 뭐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자유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목적을 제시한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평등이다. 평등이 목적인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어. 그 자유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게 없지 않소. 평등도 뭐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게 없지 않소. 그 다시 얘기해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자기 개인의 이익이지 집단의 공동의 이익에 대한 목적이 어디 있다 하는 걸 생각 안 한다. 못한다. 아, 지금 자기 먹고 사는데 급급한데 무슨 그 생각할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 집단의 우리 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뭐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교육을 앞세우고 실업자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야지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어. 그런 앞을 내다보는 공도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인식시키고 이해시키고 보급시키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도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거기다 조직적으로 그걸 결합시켜야 되지만, 그래 거기 필요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그걸 없다. 그걸 없어. 법이다. 국회에서 그걸 법을 토론해서 그대로 그 행정에서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 법도 사사에 입구서야 법이 있지 않겠어. 그때 이러저러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래도 법을 만들지. 그러니까 그때로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정의의 원칙을 세운 게 법이에요.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아, 반대다. 사사에 다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일반 대중들은 촛불 시위가 왜 나쁜지, 미국을 반대하는 게 왜 나쁜지 그럴듯하게 얘기하거든. 미국 우리가 자주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 다 변화하지 외세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넘어간다고 뭐예요. 이렇게 지금 우둔하다. 제일 잘 사는 미국 사람들이 맘대로 먹는 소고기 먹을 것 같은 게 많이나 돼. 그 전에 뭐 밑에 전만 해도 우리가 해방 당시만 해도 개개를 굶어죽고 여기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300만이나 되는데 그게 광폐이다 뭐예요. 햇볕 전쟁이 왜 다 아픈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북한을 해방하고서 빨리 통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소? 우리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부터 봐야 돼. 우리 여기 지금 인간중심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마치도 북한하고의 한 과목으로서 북한 해방을 위한 함으로서 생각한다고 다들. 그 바로 우리 국민이, 한국 국민이 이렇게 위대한 성과를 달성한 것을 지키고 앞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철학인데,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철학인데, 지금 우리가 기본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서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를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결합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 한국에만 관계됩니까? 모든 자본주의 나라, 모든 발전된 나라에 다 관계되지. 지금 경제 위기 뭐에 자꾸 떠드는 거 다 지정하자면 그렇게 돼야 돼. 뭐에 똑똑히 어느 게 잘못됐다 하는 걸 확고하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사상이라는 게 뭐인가? 사상이 자꾸 겁나는데 그 공동의 이해관계가 뭐인가? 우리 사회 발전의 요구가 뭐인가 하는 걸 똑똑히 인식하는 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을 각성시켜야 돼.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기능으로서 결합의 기능, 협조의 기능, 지위의 기능, 이건 그저 자다 깨도 물어보면 알 수 있게 따로 해주라고요. 니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의 기본권의 결합 기능, 협조 기능, 지위 기능이다. 그거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게 간단합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꾸 종합해가지고 나온 그 결론들인데, 그러니까 아예 그건 따로 해두라고. 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하도록 해. 미국이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발전된 나라지. 여기에서는

물론 기업들마다 열린 채용을 떠들어대면서 취업을 잘 시켜주는 척하지만 학점과 토익이라는 영어 점수가 높아야 취직이 되는 것이 취직 시장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좋은 곳, 즉 연봉이 높든지 또는 그 직업으로 인하여 위신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보장이 있는 곳으로 취직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A뿔을 향하여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또 낙제, 보통의 점수를 받으면 그 과목을 재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던 과목을 또 들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작용도 감안하여야 하며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더더욱 열심히 공부하여야 하는 것이 물론입니다. 예컨대 3학점짜리 과목을 수강하였으나 재수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 학기마다 18학점은 들어야만 4학년이 됐을 때 졸업 6학점을 채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 과목을 재수강하면 과목당 3학점이므로 18학점을 들었으나 15학점밖에 듣지 못한 격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21학점을 들음으로 면제해야 하는데요. 21학점을 들으려면 총 7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6과목도 수강하기 벅찬데 7과목을 수강하려면 또 낙제를 받는 과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점수를 올려놓으면 다른 과목에서 또 낙제 점수가 나오는 이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시험 기간에는 열심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도 워낙 범위가 넓어 첫 시간부터 시험 보기 전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란 참 곤란합니다. 때문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찍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애들은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내용들만 찍어서 공부를 합니다. 나도 나름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로 공부를 했으나 시험지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끼줄을 꼬듯 뱅글뱅글 꽈서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잘 보겠다는 내 예상과는 완전 어긋나게 첫 과목을 망쳤습니다. 이튿날 둘째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풀어서 쓰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쓰면 되는 시험이라 나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학생이 무엇을 열심히 보고 씁니다. 자세히 봤더니 커닝 페이퍼를 준비해가지고 모두 보고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커닝 페이퍼는 시험장에서 훔쳐보려고 작성한 종이장인데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고 베끼다시피 쓰면 시험은 잘 볼 것이고 또 그런 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도 커닝페이퍼를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남았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그 다음날 물론 공부도 했지만 더 잘 쓰겠다는 생각으로 전날 보았던 그 학생처럼 커닝페이퍼를 작성했습니다. 커닝페이퍼를 작성할 당시 모르면 보고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다음날 시험 보러 들어가 앉았는데 도저히 뛰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너 보고 쓰려고 준비했지? 이렇게 묻기라도 하는 듯이 움찔움찔 마음이 혼란스럽고 보고 쓰다가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되었으며 만약 들키면 퇴학은 시키지 않을까? 라는 엄청난 생각까지 해가면서 앉아있었습니다. 시험은 시작되고 역시 모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준비해간 커닝페이퍼를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마음이 두근거려 손을 책상 밑으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고 쓸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만 시험 시간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도 보고 쓰지 못하였으며 괜히 떨려서 알고 있는 내용마저도 기억이 나지 않아 쓰지 못하는 최악의 시험을 본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컨닝으로 시험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기말고사까지 마쳤으며 그렇게 1학기 성적은 역시 예상대로 다 망쳤습니다. 다음에 1학기가 찾아오고 어김없이 시험 기간도 찾아옵니다. 공부하기가 싫어서 놀러 다니느라 수업도 땡땡이를 친 상황이라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더 귀찮아졌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공부를 하지 않고도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역시 결론은 또 컨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젠 좀 다른 방식으로 손바닥 또는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에 쓰자고 합니다. 그리고 치마를 입고 교수나 감시하는 조교가 보지 않을 때 치마를 살짝 올려서 보자고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땡땡이를 쳤던 우리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허벅지에 보고 쓸 내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볼펜으로 쓰는데 너무도 간지러웠으나 그래도 학점을 잘 받기 위하여 참았었습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은 찾아왔고 시험 문제는 역시나 암울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온 정신이 허벅지에 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교탁 앞에 서 계시는데 조교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시험을 또 망칠 수는 없어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치마를 살짝 걷으려고 하는데 조교가 옵니다. 조금 걷어올렸던 치마를 다시 내렸다가 조교가 또 저만큼 가고 있기에 치마를 걷었습니다. 치마를 다시 걷고 열심히 보고 쓰는데 조교가 이상한 눈길로 날 쳐다봅니다. 난 속으로 어떻게 나 들켰나봐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치마를 급하게 내렸는데 조교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고 또 치마를 올려 다리를 볼 생각을 했으나 손이 떨리고 조교가 뒤에서 보는 것만 같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은 또 끝나고 역시나 또 망쳤습니다. 친구가 컨닝을 하다가 들켰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그 친구는 책을 아예 자신의 발 앞에 놓고 땀이 많이 나는 발가락을 이용해 살살 펼쳐서 읽어가면서 컨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컨닝을 하는 정신에 자신이 발가락으로 책을 넘길 때 책이 넘어가는 소리가 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고요하게 시험을 보는 장소에서는 천둥 번개와 같은 소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구는 그만 들켜버렸고 또 그 과목은 바로 F가 뜨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컨닝을 위하여 소인배와 같이 손바닥이라든지 또는 책상 위에 써놓고 또 간지러움을 참아가면서 허벅지에까지 써갔던 그 비굴했던 짓을 생각하니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 후로부터는 지금까지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이 나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짓은 다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nkradio.com과 단파 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 중국과 제3국의 탈북자분들은 자유북한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2를 누르신 후에 지역번호 2를 누르시고 2699-09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